Every good day start with a good yarn 잠을 푹 잤던 이 시간은 두 shot 밖에 나가 준비하지 너를 만나러 너와 sipping 하는 커피는 너무 달아 넌 당부했지 오해하지 마 사귈 마음 없어 절대 고백하지 마 And it cut my heart open Yeah, put me in a coffin 그 말과 동시에 부서진 정신 짐 차가라 relax Hollywood 웃음 짓네 하하하 Laugh like it's funny 오스카를 원해 아카데미 원해 긴장 안 한 듯이 영화 배우처럼 제스처는 금지 하하하 Laugh like it's funny 오스카를 원해 아카데미 원해 네가 원하는 모든 역 다 완벽하게 So Yeah, you know that I'm the one to be, yeah. 내게 필요한 여기 되지